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빌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래야 그들이 고울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대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대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는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아주 긴 복음 말씀을 들었죠? 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굴에서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하니까 당신 유다 사람에서 왜 저한테 이런 걸 청합니까? 라고 의아해하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북한 사람 예, 그런 관계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갈라져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 갈라져가지고 예, 서로 이제 비난하고 우리가 진짜 맞는 종교다 이러면서 갈등이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고 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너 남편이 다섯 이상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건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되게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어떤 면에서는 좀 왕따처럼 이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땐 더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물을 뚫어 정오에 혼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 한낮 생빛이 쨍쨍할 때 물을 뚫어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물이 이왕이면 좀 해중지고 좀 이렇게 선선할 때 나올 텐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와서 물 뚫고 있는 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먼저 물을 달라고 청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복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자의 삶이 변하죠.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고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못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게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이런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보자고 초대하고 있고, 사람들도 이 여자에게 대하는 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을 이분의 말을 듣고 이분 진짜 우리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다고 이렇게 여자에게 함께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한 일을 맞춰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나서 믿고 있다고 우리도 이제 이분이 하느님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렇게 한 사람을 또한 그런 마을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 모두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관심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걸 보면 하느님의 그 구원으로 이끄는 그 방법이 아주 오묘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사실 삶에서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하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있고 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서 구원해주러 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때 예수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아들이고 있는가. 네, 이 사순식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오시죠. 물을 한잔 청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목말라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